go higher, go higher, go higher, go higher, go higher, go higher. 숨을 죽여 바닥부터 천천히 더 끌어올려 분위기 식어갈 때쯤에 불을 지펴 열기가 몸속에서 차올라 흘러넘쳐 천천히 뜨겁게 벗어던져 we on fire 끊임없이 달려가 볼까 아무도 절대 날 못 막아 living the fast life loving the limelight going higher 올라간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no 완벽할 때까지 no 내 욕심 stays hungry 나 언제나 배고프잖아 you know that I got 머리 아플리 더 생각나 복잡한 건 싫어 지워 전부 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줘 tonight Go higher 마지막 담은 밤 울듯 돌아줘 Go higher 털어서 깨끗이 지체로 날려줘 Go higher 마지막 담은 밤 울듯 돌아줘 Go higher Go higher oh, oh, oh. From the bottom to the From the bottom to the From the bottom to the From the bottom 아찔하게 미친 것처럼 우린 과감하게 오늘따라 이 도시가 다 무서지게 망설이지는 마로 시간이 아깝잖아 빠르게 높이 더 달려 달려가고 하여 우리 everyday not about not enough 끝까지 달려 we run the world 아무도 감당 못해 머리 위에선 올라와도 turn it up let's get it on 오늘만 내려 나 괜찮아 Uh-oh. baby girl 이리 와 no one no 우주까지 올라가 we going up 머리 앞이 니 더 생각나 복잡한 건 싫어 지워 전부 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줘 tonight Go higher 마지막 까만 방울도 털어줘 Go higher 털어서 깨끗이 제대로 날려줘 Go higher 마지막 까만 방울도 털어줘 Go higher, go higher Drop everything, oh 멈춰 자 여기 분위기를 즐겨 하루 종일 24-7 계속 go on 나와 리듬 타면서 oh 미쳐 Now everybody go, go higher Now everybody go, go higher So hot, mother girl, tell a butterfly, girl, tell a better than it out. Oh, who way up, she? Go higher! 마지막 까만 방울 좀 털어줘. Go higher! 털어서 깨끗이 제대로 날려줘. Go higher! 마지막 까만 방울 좀 털어줘. Go higher! From the bottom to the From the bottom to the From the bottom to the From the bottom to the